그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만 몇 번은 쓰러지고 다쳐 항복 받아내면 되는 겁니까 So yes sir 미칠 경례 너란 이름에 맹세를 해 장난 아니지는 목숨 걸어 지켜줄게 목숨 걸어 너의 모든 게 다 perfect perfect 다른 여자들은 no thanks no thanks 나는 오직 너만을 원해 내 모든 걸 다 on it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해 난 너에게만 on it 거짓말이냐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만 다 걸어 내 시간 나는 너에게만 걸어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내 전부 다 걸어 내가 좀 무섭게 생겼어 늙어요 어려워 말은 너의 말이면 다 들을걸요 내 폼 너는 좀 많이 써 풀었어 주헌 내게 내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모든 게 다 난 완벽하니까 난 네가 필요해 난 너만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만 다 걸어 내 시간만 다 걸어 나는 너에게만 걸어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내 전부 다 걸어 I'm gonna go